괜시리 웃음이 나 또 생각이 나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내 맘을 모르죠 Be with you Cry cry don't ever cry 슬프지 않길 바래 baby 사랑 이제야 알겠죠 Fly fly forever fly 너와 둘이 온종일 평생 하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줘